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8월, 여기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의 뜨거운 응원 열기까지 더해져 대부분의 국민들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8월에는 올림픽 말고도 전 세계 사람들이 기념해야 할 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8월 14일, 세계 각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날인 세계 위안부의 날인데요.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셨고, 이후 한국 정대협의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기념한 것이 세계 위안부의 날을 시작입니다. 이번 비비드 캐스트 2화는 세계 위안부의 날 특집으로 이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생기 넘치는 고딩들의 생생한 이야기, 여기는 비비드 캐스트입니다. 전주고등학교 청소년 시사토론 팟캐스트 방송 비비드 캐스트 첫 방송을 한 뒤 어느덧 한 달이 지났네요. 안녕하세요. 방송의 진행을 맡은 비비드의 젊은임 장기훈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희망, 연대, 그리고 기억이라는 부제목으로 함께 토론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희망, 연대, 기억은 오늘 방송의 제목에 쓰인 평화나비가 상징하는 바이기도 하지요. 우리 국민들의 연대와 기억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정한 제목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1부에서는 이번 2화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게스트 세 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진 뒤, 지난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 소개해드리는 짤막뉴스 진행되고요. 2부부터는 독서 시사토론 코너 독서 톡 시사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분들은 저희 동아리의 마스코트라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이 3명씩이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의 게스트 세 분을 소개합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주고등학교 2학년 9반, 세간에는 인문계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죠. 김정현입니다. 전주고 2학년 임정현입니다. 전주고등학교 2학년 문정현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아마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대화 나눈 것이 오늘이 처음일 것 같은데요. 임정현 군, 앞에 두 분 처음 만난 소감 어떠신가요? 정현이라는 이름이 막 박정현, 이정현 같은 연예인들이 다 여자라서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남자 이름 같아서 좋습니다. 네, 네, 사실 문정현 군이랑 김정현 군 두 분은 그 작년에도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서 괜찮았는데, 임정현 군과는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 두 분이 좀 많이 어색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세 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김정현 군,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방학도 끝났는데. 방학이 끝나서 아주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여자친구가 컴백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평소에 좋아하십니까? 네, 안 좋아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여자친구 얘기를 갑자기 하시죠? 원래 트와이스를 좋아했는데 요즘 여자친구 들어가서 많이 좋아갖고 여자친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장기훈 씨, 은하 씨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은하 씨가 많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본 교무실에 교무실분사 선생님 닮으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문정현 군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IOI가 최근에 컴백을 했죠? IOI가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제 1등을 했어요. 아주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듣기로는 그 문정현 군이 최유정 팬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요즘 방송 나오는 거 보면은 최유정 씨가 계속 랩만 하시고 노래를 더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둘 다 잘하니까. 요즘 음원 나온 게 또 있던데. 네, 이거 혹시 연애 방송입니까? 아니요, 그냥 방송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어색하실까봐. 네, 그쵸. 신곡이 나왔죠. 아, 손에 손 잡고 그 위대하신 이루 작곡가님께서 이제 편곡을 해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이루 씨 정말 좋아합니다. 까만 안경. 까만한 경우는 명곡이죠. 명곡이죠. 네. 명곡이죠. 대진아 파이팅. 최근에 나온 IOI 손에 손잡고 노래와 굉장히 EDM 풍으로 아주 흥겹게 내 네, 아주 뭐 몇 BPM이죠? 거의 한 328 BPM 정도 되지 않을까. IOI 얘기 말고 뭐 다른 요즘 뭐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요? 네, 뭐 방학이 끝난 소감이라든가. 방학이 끝난 소감? 네. 7교시까지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픕니다. 방학 때도 원래 보충 자율 있었으니까. 아, 그건 자율이지 않았습니다. 자율은 즐거웠는데 7교시까지 하려니까 힘드네요. 임정현 군은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방학이 끝났는데 방학 전이랑 지금이랑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드라마를 못 보는 게 좀. 아, 방학 전에는 그럼 어떤 드라마 많이 보셨나요? W. 아, 또 W가 요즘 한효주 씨랑 네, 이종석 씨가 열연을 펼치고 계시는데 아,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한효주 씨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게스트분들과의 대화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토론에서도 지금처럼 뜨거운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를 정리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짤막 뉴스. BBD의 귀여움을 담당하는 전주고 2학년 상큼귀요미 문정현 군이 오늘의 리포터로 함께 하십니다. 문정현 리포터. 좀 더 다가왔어. 확인해봐. 채채 check me out. 안녕하세요. 전고의 손석희 문정현입니다. 네, 문정현 군 반갑습니다. 웃지 마세요. 방금 노래가 너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네, 문정현 군 요즘 또 개학해가지고 학교 나가시고 계시는데 학교 생활 어떠신가요? 김진훈 선생님의 지도 아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방송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방송인데요. 올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어떤 사건 사고들 있었나요? 네, 먼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관련 이슈입니다. 지난 8월 10일 새누리당은 당내 서면 브리핑에서 원내 대변인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련해 대다수의 피해 당사자들이 바라는 지원을 이제 와서 무효화하고 재협상하라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라는 당의 의견을 밝혀 많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불가역적인 합의를 약속하며 협상 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우리나라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이 협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주장하시던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은 이번 1.28 합의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합의문에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어를 썼고 만약 앞으로 한국 정부가 법적 책임이라는 말을 언급할 경우 1.28 합의 위반으로 일본은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10억엔,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 그리고 배상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일단 일본은 10억엔을 재단으로 설치해서 기부할 예정인데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 방법이 재단에 자금되는 사업이라는 건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던 사과의 방식이 아니고요. 또 할머니들께서 지금 한국 정부가 그 10억엔 중에 일부겠지만 10억엔을 개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할머님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가에서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걱정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조금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 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협상의 주체인 일본 외무성이 이번에 10억엔을 출연은 국가배상의 개념이 아니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또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 합의에는 사실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주체가 돼야죠. 그런데 이번 128 합의에서는 할머니들의 동의, 할머니들은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한 그냥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적 합의였습니다. 할머니들은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끝에 20년 전에 할머니들께서 거부하셨던 기존의 제안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할머니들의 마지막 24년간 해왔던 수요 집회, 그리고 많은 고생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낸 합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진정성 여부인데, 먼저 128 합의 당일 아베 총리 아내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 정부의 그 사과는 거의 그냥 외교적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리고 합의 이후에 아베 총리가 위안부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 강제 연행은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번 협상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같이 협상을 하셨던 기시다 외무상이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할 때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서면으로 사과를 한 그런 문서도 있는데요. 그거는 20년 전에 고노다마의 원문하고 글자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말로는 위안부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고노다마만 전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녀상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국 내에서도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국민분들이 계신데, 이 소녀상이 철거되는 것보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가 돼 있고, 이 앞에서 매일 수요 집회가 열리는데,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소녀상은 그만큼 저희에게도 중요한 어떤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본 측에서는 지금 이번 128 합의에서 소녀상 철거가 협상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철거 요구를 했다는 말에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진짜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외교적 수싸움인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28일 타결된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 양심 세력들의 성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할머니의 동의도 없었고, 일본의 법적 책임조차 입증하지 못한 완전히 형편없는 이번 합의의 문제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만 따라가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새누리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네, 발언 당일인 8월 10일,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신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해서 열린 1243차 수요 집회를 통해서 일본과 속닥속닥해서 합의했다라고 정부를 비판하셨습니다. 또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일본 정부가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법적 사죄 배상해야 끝이 날 것이라고 하시며, 소녀상은 국민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수요 집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밝히시고, 또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각종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집회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저 역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문정현 군은 어떠세요? 아, 당연히 이제 한국 국민이라면 참여하고 싶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128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외교적으로는 종결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집회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할머님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이제 점점 더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기회가 된다면 꼭 할머님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기념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 귀향의 개봉입니다. 문정현 군은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저도 영화관 가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물론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 구성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위안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고 왔는데요. 앞서 윤동주 시인의 삶을 스크린에 옮긴 동주라는 영화를 보고 이 영화를 보게 돼서 그런지 더 뭉클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두 영화 모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애환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나 여러 역사 관련 책이라든지 어떤 동영상을 통해 접했던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실화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였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귀향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영화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저는 그 주인공 정민이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 소녀들이 냇가에 둘러앉아서 쉬고 또 그때 한 소녀가 아리랑을 부르던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리랑이 저희 민족의 한이 담긴 노래잖아요. 맞습니다. 영화 그 장면, 그 전 장면에서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일본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 장면 직후에 이렇게 다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쉬는 장면을 보니까 또 이 쉬면서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쉬는 순간까지도 일본군에 의해 감시당하고 억압당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 점을 생각해보니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아리랑이랑 노래에서 저희 할머니들의 어떤 그런 말 못할 한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네. 문정현 군은 기억나는 장면 있나요? 물론 감동적인 장면도 많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일본군. 네. 일본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총살당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맞습니다. 소녀들을 이렇게 도와주다가 도와주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소녀들을 총살해야 되는데 총살 안 하니까 이제 장교가 쏘는 장면에서 그런 좀 전쟁의 잔혹함. 자기 일본군도 그렇게 쏴서 죽이는데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의 위안부들은 어떻게 대했을지 뭔가 그 장면에 잘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 귀향 개봉까지 정말 힘들게 달려온 영화입니다. 조정래 감독은 영화의 흥행 여부만 판단하고 영화에 투자하는 이들이 없어 제작 초기 난항을 겪었다고 모 잡지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 가짜란 거 몰라? 몸팔러 간 여자들이지 라며 영화 제작을 만류하고 문전박대한 투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시민 후원금 모금으로 7만 5,270명의 시민 후원자로부터 11억 6,122만 원을 모은 귀향 제작진은 간신히 영화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민의 후원 못지않게 제작팀의 노력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부족한 제작비 탓에 배우와 스태프를 겸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일부 배우들은 출연료를 받지 않고 재능 기부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 영화 제작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게 그 김구 선생님의 외종손 분이신 임성철 씨께서 이 영화의 그 일본군 역으로 출연을 하시고 또 촬영 감독으로도 함께 하셔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솔직히 그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김구 선생님의 외종손이라는 그 위치가 이런 일본군 배역을 맡아서 하기가 조금 많이 이질적이고 좀 시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선을 만류하시고 또 이렇게 영화 촬영을 위해 그 노력해주신 인성철 씨 같은 제작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의 제작에 원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귀향의 영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귀향의 영화 뜻이요? 네, 그 저희가 아는 그 귀향이라는 말이 아니라 귀신 귀자에 고향 향자를 써가지고 귀향인데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귀향하고 귀신의 고향이라는 귀향이 귀신의 고향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타국에서 숨진 어린 소녀들이 나비가 되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그 위안부 소녀들의 넋이 그 고향이 고향 땅인 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영화 상영 1회에 숨진 한 분의 영혼이 돌아오는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하셨다고 조정래 감독님이 밝히신 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표현했고 많은 국민들에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알려서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 영화 귀향을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보시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유희남 할머니께서 별세하신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는 이제 40분 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방송의 부제목은 희망, 연대, 그리고 기억입니다. 저희가 일본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토론하고 더 많이 지원을 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128 합의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무책임한 합의를 진행해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번 정권에서는 아니지만 뭐 다음 정권에서라도 힘을 모아서 128 합의 대신 진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운전 리포터 감사합니다. 잠시 후 2부 독서톡 시사톡 코너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함께 토론 나누도록 할게요. 매달 선정도서를 읽고 그달의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독서톡, 시사톡. 오늘의 토론의 주제는 일본군 위안부는 정당한가입니다. 희망, 연대, 그리고 기억이라는 토론의 부제목답게 일본군 위안부의 안타까운 과거를 기억하고 위안부 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희망하며 모두가 연대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이번 토론을 통해 녹음 참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토론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를 선정해드리고 읽어오라는 과제를 드렸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200페이지가 안 되는 짧은 분량임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안부에 대한 사실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자세하게 드러난 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책의 작가분께서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자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91년 김학숭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20여 년 동안 위안부 사실 입증자료 연구를 몰두해 93년 고노다마 발표에 큰 영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요시미 교수의 20여 년의 연구 결과가 모두 담긴 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토론에 앞서 선정도서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군 책을 접했을 때 처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작가분이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로 일본인이신데 이렇게 일본인 중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더욱 줄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정부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임정현 군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기 나라의 수치스러운 역사, 사실을 이렇게 하나하나 반박해가면서 들수 있다는 게참 놀라운 용기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정현 군의 소감 들어볼까요? 문정현 군은 이책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서 책을 쓸수 있다는 게 일단 먼저 좀 놀라웠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지른 이런 역사도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치부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토론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우리 책에도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던데요. 문정현 군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군 위안부 제도는 주로 일본군의 주도로 운영이 됐습니다. 1938년 일본 측에 이제 파견군이 신속하게 군에서 위안소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군 위안부의 성병 검사를 군대 의사, 즉 군의가 담당한 점, 그리고 군 위안소 건물 개조하고 감독하는 걸 일본 부대에서 주도했다는 점을 통해서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는 일이 사실이라면 왜 그들은 아직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그 위안소가 이제 군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식민지 당시에서는 군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묵인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군대이기 때문에 어떤 무력을 가했다 그런 얘기시죠? 그렇죠. 이제 군의 지시였으니까 군은 당연히 묵인을 하고 식민지 상태에서는 군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요시미 교수는 이 책의 2장을 통해 1극우단체 역사사실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한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 중 세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생존자의 증언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주장. 문정현 군, 이 역사사실위원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생존자의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그 사건을 겪은 당사자들은 생존자들이죠. 근데 생존자들의 증언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어떤 증언을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고, 그리고 만약에 역사사실위원회에서 뭐 증거로 문건 같은 걸 만약에 제시한다면 그 문건은 당연하게 그때 당시 일본군이 기록을 정확하게 남겼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존자들의 증언을 당연하게 비중 있게 다뤄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생존자의 증언을 비중 있게. 그렇군요. 네, 다음 두 번째, 일본군 위안부는 자유의지로 응모한 이들이라는 주장. 임정현 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난한 현실에 어쩔 수 없이 돈벌이를 위해서 자유의지로 지원했다 해도 애초에 감원이설과 불충분한 정보로 속였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본군 위안부는 좋은 급여와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그 공창과 동일시하며 정당한 급여를 받고 이랬다고 주장합니다. 예, 공창 제도랑 동일시를 하는 것도 네. 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 게 공창 제도는 사실상의 상노예 제도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창 제도 하에 있던 모든 여성의 대부분은 인신매매에 의해 유가업자에게 구속되어 있었고 여러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군 위안부는 이에 더해서 자유 폐업의 자유, 외출의 자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 위안부에게 통화 대신 지급된 군표는 일본 본토와 해외의 인플레이션 차이로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군 위안부와 공창 간에는 이렇게 분명 엄연한 차이가 있고, 당시 군 위안부가 일본군에게 받았던 군표 역시 실제 화폐 가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성적 착취를 당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당한 급여를 받고 일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가슴 아픈 과거를 우리 사회가 접한 지 어느덧 25년가량이 지났습니다. 91년 처음 김학순 할머니께서 최초 증언을 하신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일 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보상이 있었나요? 일단 그 옛날에 고노다마, 일본의 고노다마 등을 93년도에 네, 맞습니다. 고노다마 등을 통해서 역대 일본 총리들이 일단 표면상으로는 고노다마를 계승하면서 사죄의 뜻을 표명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법적인 책임이나 일본 당시 일본 군부의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옛날 박정희 정부 독재 시절에 네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을 받았는데 사실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실제로도 이 보상에 대해서 일본군이 배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배상을 받는 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이제 배상이라는 건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다시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지금 출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 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행한 그런 만행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은 당시 위안부 문제를 지금도 민간업자의 책임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 이번 1.28 합의 역시 이런 민간업자를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단속하지 못한 잘못을 지금 사과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베 총리 정권에서 고노다마 시절보다 오히려 더 퇴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어 아직까지도 가장 깊은 상처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대협의 위안부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한 행사나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추모 집회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들 역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주도에 의한 활동들이고, 정부는 아직까지도 그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1.28 합의 역시 최종 불가역적인 합의를 전제하에 이뤄진 합의라, 일본 측에서는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언급도 합의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합의가 이뤄져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10억엔의 국민들을 팔아넘겼다라고 비난하는 현실입니다. 세계 위안부의 날은 각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실제로 일본군에 의해 전지에서 여성들이 성적인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우리나라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내지는 어떤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소개해 주실까요? 일본군이 고이린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공장을 설립한다는 구실로 여공을 모집해서 모집된 부녀자에게 일본 군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꾸이린이 정확히 어느 나라에 있는, 중국이죠. 아, 중국입니까? 네. 아, 중국에서까지 그렇게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간했다니, 처음 알았네요. 네. 네, 다음, 임정현 군은 어떤 사실이 기억에 남는지 책에 있던 내용 중에. 인도네시아 마겔랑에서도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네네. 1944년 1월 문틸랑 음료소에서 일본군과 경찰이 여성들을 선별했는데, 네네.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억압하고 연행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일부는 돌려보냈지만 돌아가지 못한 분들은 마겔랑으로 연행되어서 매춘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음, 문정영 군은 어떤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스마랑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제 1944년, 그러니까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있을 때, 스마랑이라는 그 지역에 근처에 세 곳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을 억류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4명의 네덜란드 여성들이 그 스마랑이라는 지역으로 연행이 돼서 매춘을 이제 강요당했다는 거죠, 일본군한테.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적어도 24명 중에 2명이 도망쳤는데 다시 잡혀서 억류소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근데 한 명은 정신병을 얻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한 명은 자살까지 기도를 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명 있는데 그 불쌍한 여성은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어떤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좀 마련이 돼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행동해야 할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부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본 내와 국외에 위안부 문제를 알려서 일본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이런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 영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정대협에서 나비 기금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그 해외의 어떤 위안부 문제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뭐 보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자회견 같은 것을 수시로 열어가지고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국 정대협이 아니더라도 뭐 더 많은 민간 단체나 그런 국가 차원에서 조금 주도하는 그런 단체가 조금 활동을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문정영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128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128 합의는 결코 제대로 된 지금 사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인데 그 할머니 분들은 지금 금전적 도움은 바라지 않습니다. 네. 그분들이 바라는 건 오로지 법적 책임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미 체결이 돼버렸죠, 합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조속한 시일 내에 10억 엔을 출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할머니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합의라는 그런 명명하에 그런 것만 안주해서 하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은 아주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원하는 진정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합의를 차라리 취소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정현 군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입에 올랐을 때 무조건 화만 내고 그러면은 아무런 사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국민들의 단합력을 보여줘서 네네. 여러 그러니까 필요한 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아 그렇죠. 지금 현재도 최근에 7월 달에 또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현재 40분이 남아 계신다고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빨리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를 빨리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송을 끝내기에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은 많은 국민들이 뉴스 등을 통해 접하며 익히 알고 있지만 아마 우리 국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이 과정에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저지른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 정대협에서 강간 피해 할머니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를 읽어보니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저질렀던 만행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피해 할머니분들 중 몇 분은 가족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납치를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기도 하셨다 하는데요. 대부분의 할머니께서 이 일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증언하신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 피해 할머니분들께서도 그 사건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며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그러하듯 확실한 배상과 사과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베트남 전 강간 피해 사례를 언급한 것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대협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가 웹상으로 배포된 게 지난해 4월인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피해자의 입장인 만큼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역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해야 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타까운 과거를 기억하고 모두가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연대해야만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방송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준비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 준비가 좀 미흡해서 말이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준비 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연하게 잘하시면 네,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그때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직접 닥친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MC분 말씀하신 대로 네네. 한국 군대들도 여러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준비하는데 준비도 미흡해서 다음 방송 때는 더 말을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녹음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학기에 차후 진행될 동아리 활동에도 오늘처럼 성실히 참여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비드 캐스트 2화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녹음 날짜가 8월 17일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거나 아니면 방학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2학기 모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시라고 상큼한 댄스곡 트와이스의 치어업 틀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청소년 시사토론 팟캐스트 방송 비비드 캐스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생기 넘치는 고딩들의 생생한 세상 이야기 제작 진행의 장기훈이었고요. 지금까지 비비드캐스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got you.